이상한 일이야. 혹시 병일지 몰라. 온몸에 힘 쭉 빠진 채 가누지 못해. 이 못된 증상 너를 만나 후에 생겼어. 까만 밤날로 남아 네 생각 가득 찬 내 방에. 아무것도 못하고 널 그리며 종일 아파. 심한 네 표정 숨이 숨이 숨이 멈춰. 차가운 눈빛에 페인에 심장 중심 깊숙이 베이지. 이 상처를 못 고치면 죽어버릴지 당장 미쳐버릴지 어찌 될지 모르겠어. 날 위감한 너란 병이 깊어 갈수록 더 지쳐 약은 너밖에 없어. 했지 못하면 죽어버릴지 당장 미쳐버릴지 어찌 될지 모르겠어. 약은 너밖에 없어. 못 살 거야 나 널 놓치면. 네 이름에 가시가 도쳐 있는 것만 같아 듣게 되면. 한번 기회 주는 척 다가왔다 멀어지는 네 모습에 인형처럼 끌려 다녀도 네 앞에서 숨이 숨이 숨이 멈춰.